겨우 내 책상만을 밝혀줄 수 있는 이 형광등 밑에서 날 위로해주는 것이라곤 손바닥만큼은 한 대의 라디오뿐입니다. 수학 정석도 영어 문제집도 나를 다그치기만 합니다. 눈앞에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면 끝장이다라는 낯익은 필체의 문구도 내 피곤한 눈을 찌뜨게만 할 뿐입니다. 하나의 형광등에 한 명씩 매달려 서로에게는 등만을 보인 채 앉아 있어야 하는 이 독서실이 가끔 숨막히게 느껴지곤 하지만 모두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는 것이 지친 등을 쓰다듬어 줍니다. 그래도 끝이 있는 힘겨움이기에 이겨나가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 1동의 류현영 씨처럼 입시 준비하느라 지금도 책상 앞에 앉아 계신 모든 수험생 여러분 힘드시죠? 힘든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오늘 첫 곡 제가 골라봤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아주 힘찬 곡, 힘이 느껴지는 곡 띄워드릴게요. 영화 파워 오브 원 중에서 Southland Concerto 첫 곡입니다. 영화 파워 오브 원 중에서 Southland Concerto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상문고등학교의 정현욱 군 잘 들으셨어요? 한낮에 텅 빈 도서실에 앉아서 제자리를 지키고 있노라면 자꾸자꾸 쏟아져 나오는 눈물에 휴지 한 통을 다 써버립니다. 라고 서울 노원구 상계이동에서 재수를 하고 계신 김은아 씨가 엽서 보내주셨는데요. 힘내세요. 힘내십시오. 이 이어폰을 통해서 제가 길을 막 불어넣었는데 그 키가 도착했는지 모르겠어요. 서울 강동구 천호일동에서 안수경 학생은 새벽 3시에 취침해서 아침 6시 30분에 기상한다고요. 너무 적게 주무시면 오히려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잠은요. 무리가 안 가는 한에서 충분히 자고 집중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안수경 학생도 힘내시고요. 제가 오늘 들려드리는 시네마 천국을 통해서 새로운 활력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핀란드 영화 산업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북구요. 그 핀란드 산업. 핀란드. 여긴 사실 영화 산업이 그렇게 발달한 나라는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두 명의 세계적인 감독을 배출해냈어요. 헐리우드에 건너가서 상업적으로 대성공한 클리프행어의 레니 할링. 아시죠? 이 레니 할링 감독도 있고요. 또 다른 한 명은 핀란드의 파스빈더라고 불리우는 아키 카우리스마키 감독입니다. 이 파스빈더는 아시다시피 마리아 브라운의 결혼, 차이니스 룰렛을 감독한 독일 뉴저먼 시네마의 기수였죠. 자, 오늘 시네마 천국에서는 핀란드의 파스빈더, 아키 카우리스마키의 대표작인 레닌그라드 카우보이스 고 아메리카, 레닌그라드 카우보이들 미국에 가다 준비했습니다. 이 영화가 1989년도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불과 6년 전의 작품인데 이미 영화사의 고전으로 꼽힐 만큼 아주 뛰어난 걸작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 개봉되지 않았죠. 내용을 대략 살펴보면요. 레닌그라드 카우보이즈라는 핀란드의 밴드가 성공을 꿈꾸면서 미국으로 건너가지만 성공은커녕 미국 변두리의 작은 도시들을 전전하면서 고생만 잔뜩하고 결국은 멕시코까지 흘러가게 된다. 대충 이런 줄거리인데요. 이런 과정을 아키 카우리스마키 감독은 로드무비 형식의 코미디로 아주 재치있게 그렸습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이 영화 중에서 뉴욕의 중고차 판매상으로 짐 자무시 감독이 특별 출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주연인 그룹의 매니저 역에는 마티 펠론파라는 카우리스마키 감독의 전속 배우가 맡고 있는데요. 그는 짐 자무시 감독의 지상의 밤, 나이론 얼스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짐 자무시 감독과 카우리스마키 감독 보통 사이 아닌 것 같죠? 사실 그래요. 친분이 두텁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슷한 시기에 감독에 데뷔했고요. 영화 스타일까지 비슷합니다. 또 두 사람 다 빔 벤더스 감독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하지만 빔 벤더스가 파리 텍사스를 통해서 미국에 대한 환상이 깨졌음을 고백했다면 이 아키 카우리스마키 감독은 레닌그라드 카우보이스 고 아메리카를 통해서 미국이 쓰레기 처리장 같기는 하지만 미국을 너무 몰랐던 나도 잘못이다. 이렇게 좀 더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짐 자무시나 빔 벤더스가 요즘은 한계를 드러내 보여서 조금 실망스럽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래서 현재 카우리스마키의 존재는 유럽 영화인들로부터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유럽 영화 지망생들 사이에서 가장 존경받는 현역 감독이랍니다. 자, 미국적 재치와 유럽적 통찰력을 모두 갖췄다고 평가받는 아키 카우리스마키. 그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레닌그라드 카우보이스 고 아메리카. 레닌그라드 카우보이들 미국에 가다. 잠시 후에 보내드립니다. 너의 첫 눈빛. 강한 느낌을 거부할 수 없다. Now and then I feel as though I want to escape the real and take a trip to the heaven. 늘 새로운 감각, 인터메초. 매콤한 김치를 좋아하는 터정 한국 여자 김명희. 김명희가 독일에서 체험한 아름답고 진한 삶의 이야기. 미넨의 노란 민들레. 아이를 잘 만드는 여자 김명희가 쓴 미넨의 노란 민들레. 사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I can see you. 너는 떠나야 하는데 난 왜 여기 서 있나. The girl with April in her eyes, the lady in red의 Chris DeBerg. 떠나갔던 여행자의 고백 같은 그의 앨범 This Way Up에서 Chris DeBerg를 만나보십시오. Polygram. 수학 독본? 수학을 읽는다는 뜻인가? 맞아. 읽으면서 이해하는 수학책이야. 수학의 모든 개념을 차근차근 설명해주니까 그동안 어려웠던 문제도 금세 풀리더라고. 이야, 본고사에도 강하겠는데? 고교 수학의 새로운 강자, 수학 독본, 한길사. 나만의 매끄러운 가슴선. Venus, Slink of Bro. 얇으니까

레코드사의 간부를 모셔다가 지금 막 오디션을 치른 8인조 밴드 레닌그라드 카우보이즈. 그런데 이들의 복장이 아주 특이합니다. 모두들 앞머리를 뾰족하게 기른 딱따구리 헤어스타일에 검은 선글라스를 걸쳤습니다. 신발도 앞창이 길고 뾰족한 게 머리 모양과 똑같습니다. 멘카 아메리칸, 니네 한 켈파 미카 타한사. 소이타가 세르쿨레니, 호텔리 맨스필드 맨하탄. 레코드사 간부가 충고하죠. 여기선 힘들겠고 미국에나 가보라. 이렇게요. 그러면서 뉴욕의 한 호텔 나이트클럽의 연락처를 건네줍니다. Yes, one of the best. Yes, sure. All of our American boys, sure. Only the name is Leningrad Cowboys. No, I mean yes. Yes. 역시 딱따구리 헤어스타일을 한 매니저가 그 자리에서 미국에 연락을 취합니다. 그쪽에서는 한번 와보라는 반응입니다. Thank you. Thank you. Bye bye. 이제 일행은 제각기 타고 왔던 트랙터를 몰고 말없이 창고를 떠납니다. 얼어 죽은 사나이도 싶고요. 얼어 죽은 사나이는 페카라는 밴드의 베이스 주자였는데요. 그의 아버지가 제안을 합니다. 비록 죽은 몸이긴 하지만 아들 페카도 미국 구경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면서 그 대가로 두둑한 경비를 건네주죠. 그리고는 미국은 아주 옛날 자신의 할아버지가 건너간 곳인데 건너간 이후 소식이 두절되었다면서 벽에 붙은 할아버지 사진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은 딱따구리 머리를 한 링컨 대통령 사진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일행은 다음날 아침 시신을 안치 않고 하는 달구지에 싣고 국제공항으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시신을 안치 한 관의 모습이 재밌습니다. 페카의 딱따구리 머리와 뾰족한 신발과 베이스 기타가 다치지 않게끔 관에다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만 관 바깥으로 튀어나와 있는 것이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웬 바보 같은 대머리 청년 하나가 길을 막아섭니다. 평소 레닌그라드 카우보이즈의 일원이 되고 싶어서 항상 그들을 쫓아다니는 이고르라는 청년입니다. 함께 가고 싶은 이고르. 몇 월 남지 않은 앞머리에 침을 발라서 딱따구리 머리를 만들어 보입니다. 일원에 끼어달라는 애절한 몸부림이지요. 하지만 일행은 몽둥이를 휘둘러서 그를 쫓아버립니다. 엔에 kuin matkustamme, pari sanaa. Amerikassa saavat soittaa vain amerikkalaiset orkesterit. Te olette nyt sellainen. 비행기에 탑승하기 직전 매니저가 밴드를 교육시킵니다. 미국에 가는 것인 이만큼 지금부터 영어를 공부하라는 거죠. 그리고 비행기는 출발합니다. That's all. 261 멤버들 모두 열심히 영어 단어를 외우는 동안 비행기는 드디어 뉴욕에 도착합니다. 바보 이고르 역시 짐칸을 몰래 타고 왔죠. 잠시 후 소개받은 나이트클럽을 찾아간 레닌그라드 카우보이들. 일단 시범 연주를 합니다. 열심히 연주하긴 했지만 음악이 좀 촌스럽죠? 이런 음악으로 오디션에 통과하기를 바란다는 건 뉴욕을 모욕하는 일일 겁니다. My cousin's getting married. Needs a band for his wedding. 클럽 주인은 멕시코의 자기 친척 결혼식에 밴드가 필요하다면서 그곳에 가보라고 소개를 해줍니다. 그리고는 친절하게 충고하죠. 여기서는 락앤롤을 해야 한다고요. 다음 날 매니저는 락앤롤 악보집을 하나 사들고 밴드를 불러 모읍니다. Have you ever heard of rock and roll? Study this book. 락앤롤을 들어본 적도 없는 레닌그라드 카우보이들에게 속성으로 락앤롤 공부를 시킬 셈입니다. 그리고는 가진 돈 $700를 몽땅 털어서 크고 검은 중고 세단 한 대를 구입합니다. 멕시코에 가야 하니까요. 하지만 일행은 모두 9명입니다. 게다가 시신을 안치한 관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관은 차 지붕 위에 올려서 동여매고 그리고 두 명은 차 뒤트렁크를 열어서 의자를 놓고는 거기에 앉습니다. 이렇게 해서 레닌그라드 카우보이들의 미국 종단 로드무비가 시작됩니다. 중고 세단은 고속도로를 따라서 남쪽으로 남쪽으로 달려갑니다. 이윽고 그들이 첫 번째 도착한 곳은 테네시주 멤피스, 엘비스 프레슬리의 고향이지요. 속성 락앤롤 수업도 시켰겠다. 매니저는 제일 먼저 눈에 띈 한 술집으로 자신만만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술집 주인과 단번에 협상을 끝냅니다. 수입을 5대 5로 나누기로요. 들어보시죠. Hello. Hi. We are a rock and roll band. Can we play here? Sure, help yourself. 50-50. Okay. 협상이 끝나자마자 레닌그라드 카우보이들은 연주를 시작합니다. never die. That was meant to be that way. No, I don't know why. I don't know what people say. Rock and roll is here to stay. We don't care what people say. Rock and roll is here to stay. Rock and roll will always be. I dig it to the end. It'll go down in history. Just you wait by then. Rock and roll will always be. It'll go down in history. Rock and roll will always be. It'll go down in history. Everybody run. Everybody run. Everybody run. Everybody rock, rock. Everybody rock. Everybody rock and roll. I dig it to the end. It'll go down in history. Just wait by then. Rock and roll will always be. It'll go down in history. If you don't like rock and roll, think what you've been missing. But if you want to pop and stroll, come on down to listen. Let's all start to have a party. Everybody rock and roll. If you don't like rock and roll, think what you've been missing. But if you like the pop and stroll, come on down and listen. Let's all start to have a party. Everybody rock and roll. Rock, rock. 그런데 박수 소리가 영 시원치 않습니다. 게다가 구걸하다시피 해서 겨우 동전 몇 잎을 법니다. 하지만 무슨 돈이 있는지 매니저는 혼자서 개걸스럽게 스테이크를 먹습니다. 물론 밴드 멤버들은 식당 밖에 일렬로 나란히 앉아서 줄임배만 움켜잡고 있죠. 먹다 남은 스테이크를 애절하게 쳐다보는 8명, 16개의 눈동자. 하지만 매니저는 강아지에게 줘버립니다. 한편 바보 이고르는 이들을 찾아서 헤매지만 계속 한 발씩 늦고 그 사이 밴드는 다시 고속도로를 달립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건 도대체 어디서 난 건지 매니저는 달리는 차 안에서 깡통 맥주를 연신 들이킵니다. 차 안에 빈 깡통이 꽉 찰 지경으로요. 차 문을 열자 바깥으로 쏟아지는 맥주 깡통. 알고 보니까 차 위에 메어놓은 관 속에다 깡통 맥주를 잔뜩 챙겨 넣어놨습니다. 관이 얼음으로 채워져 있으니까 관을 일종의 냉장고로 사용한 겁니다. 그리고는 혼자서 몰래 꺼내 마시는 거죠. 이제 일행은 루이지애나주의 뉴올리언즈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얼스바라는 클럽에서 연주하게 되는데요. 뉴올리언즈 하면은 잘 아시는 대로 재즈와 리듬앤블루스의 본산지입니다. 그러니 또 연주 스타일 바뀔 수밖에요. 이번에는 박수 소리가 제법 크고요. 출연료도 얼마간 챙겼습니다. 그래서 밴드 멤버들도 드디어 뭔가를 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니저가 보통 매니저입니까? 그들이 나란히 앉아서 우물우물 씹고 있는 것은 겨우 샐러리 몇 조각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착합니다. 관 속에 있는 동료 페카를 묻어주기로 결의하지요. 이제 그들은 시신이 실린 세단을 앞세우고 장송곡을 연주합니다. 딱따구리 머리와 뾰족한 신발과 베이스 기타가 튀어나온 페카의 관이 뉴올리언스 거리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경찰이 나타납니다. 경찰관이 관을 뒤져주는 바람에 매니저가 그 안에다 맥주를 잔뜩 숨겨놨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멤버들. 하지만 매장 허가도 없이 시신을 끌고 다녔으니 구류를 살 수밖에요. 그들은 유치장에 갇힙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 같으세요? 유치장 안에 갇힌 레닌그라드 카우보이들이 맥주 깡통으로 장단을 맞추는 소리입니다. 구류 첫째 날, 둘째 날. 이런 자막이 흐르면서 그 소리도 점점 커지는데요. 구류 5일째라는 자막이 올라오면서 그들은 석방됩니다. 참 재미있게 표현했죠? 짐 자무시 감독의 영화 Down by Law에도 이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And never come back. 여하튼 일행은 다시 길을 떠납니다. 도중에 멤버들이 배고프다고 아우성치자 매니저는 슈퍼마켓 앞에 차를 세우고는 사과를 딱 8개만 사옵니다. 그리고 한 개씩 나누어줍니다. 하지만 자신은 숨어서 무언가를 잔뜩 먹습니다. 정말 대단한 매니저지요. shit up told me, Mama don't tell the truth. Some bad girl fooling with, she ain't no good for you. But that's alright, it's alright. Then you won't be bothering with me hanging round the door. But that's alright, it's alright. That's alright, mama, anyway you do. Whoa, that's alright, mama, anyway you do. Whoa, that's alright, mama, anyway you do. 연주하고 길 떠나고 또 연주하고 길 떠나고 가는 곳마다 음악 취향이 바뀌니까 그때마다 연주도 바꿔야 하고 고달프고 배고픈 이들의 여정은 이런 식으로 계속됩니다. 물론 바보 이고르는 계속 한 발씩 늦게 뒤쫓고 있죠. 일행은 이제 해안도시 갤베스톤에 도착합니다. 컨트리 가수인 글렌 캠블의 노래로도 유명한 도시죠. 매니저는 이곳에서 일행에게 일장 훈계를 합니다. Do you know why the audience doesn't like us? You are too paid. People here like healthy looking bands like the Beatles boys. Look at yourself. You look sick. 우리가 잘 풀리지 않는 이유는 니들 얼굴이 창백하기 때문이다. 다들 일광욕을 해라. 그리고 먹을 것 좀 구해와라. You too. Go to work. 매니저의 명령대로 레닌그라드 카우보이들은 일광욕을 하고 동냥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산 안토니오 시에 있는 지바고라는 클럽에서 연주를 합니다. 남쪽 지방이니까 컨트리 뮤직을 연주해야겠죠? Ladies and gentlemen, in this town there are millions of stories. This one is mine. I've always been a farmer. For ration, grown potatoes and some wine. I was happy driving tractors for last 20 years. Built a local commissar and my wife disappeared. What a land. Load of shit. Cause it's really to forget. All right, let me hear it with the guitar. I want to play for a scuff on a night, ladies. Not too loud, not too loud. That's my song, that's my song. 있는 폼 없는 폼 다 잡았지만 반응은 별로입니다. 심지어 클럽 주인은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사정까지 합니다. Hey, look at those chicks. I bet they have stolen it from some idiot. 클럽을 나선 그들 앞으로 흑인 너댓 명이 끙끙거리며 짐 실은 리어카를 끌고 갑니다. 그걸 보고 킬킬거리다가 다시 자동차에 오르는 레닌그라드 카우보이들. 하지만 시동이 걸리질 않습니다. 아까 그들이 보고 킬킬거렸던 흑인들이 차 엔진을 몽땅 뜯어가 버렸습니다. Mexico is quite near. We can walk or hitchhike. 멕시코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걷든지 히치하이킹을 하자는 매니저의 말에 드디어 멤버들이 폭발했습니다. 그들은 매니저를 두들겨 팬 뒤 밧줄로 꽁꽁 묶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매니저의 지갑을 빼앗아 중고차 한 대를 새로 삽니다. 또 어정쩡한 멤버 한 명에게 먹을 걸 좀 사오라고 시킵니다. 우선 줄인 배부터 채워야 하니까요. There he comes. "먹을 걸 사러 갔던 멤버가 돌아옵니다. 그런데 빈손입니다. 먹을 걸 살 돈으로 몽땅 옷을 사 입었으니까요. 그는 카우보이 모자에 반짝이 옷을 휘날리면서 의기양양하게 걸어옵니다. 일행은 만면에 웃음을 날리며 폼 잡고 선 그 녀석을 묵사발 만들어버립니다. Where is the food, dear? "또다시 길을 떠나는 레닌그라드 카우보이들. 이제 그들은 텍사스 랭트리에서 야영을 합니다. 모두들 배불리 먹고 마시고 신나게 놉니다. 그리고 하나씩 골아떨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바보 이고르가 나타납니다. 이고르, untie me, please. If you do that, I will take you as a road manager. 로드 매니저를 시켜주겠다는 매니저의 꿰매 넘어간 바보 이고르. 그의 결박을 풀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즐거웠던 해방의 시간은 잠깐만에 끝나고 다시 매니저의 독재 체제로 돌아가지요. "예전처럼 다 마신 맥주 깡통을 뒷좌석에 집어던지는 매니저. 입가에 흐뭇한 미소를 짓습니다. 이제 그들은 미국의 풍요의 상징인 텍사스 유전지대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유전지대가 끝나는 곳에 위치한 어느 조그마한 주유소에 기름을 넣기 위해 정차하죠. 그런데 그 주유소 주인의 복장이 자신들과 똑같습니다. 알고 보니까 리드싱어의 친척입니다. 보트를 타고 낚시를 하다가 물살에 휩쓸려서 그만 미국까지 오게 됐다는 친척. 그는 주유소 문을 닫고 즉석에서 싱어로 합류하게 됩니다. 일행이 도착한 곳은 텍사스주 휴스턴시에 있는 주스 플레이스라는 클럽인데요. 몸에 문신을 새긴 바이크족들이 득실거리는 살벌한 곳입니다. 연주를 하긴 했지만 이런 음악이 통할 리가 없죠. 손님들은 눈만 말똥거립니다. I can handle this. 그러자 새로 가입한 친척이 실력을 발휘합니다. 투비 와일드를 연주하니까 만사는 오케이입니다. 일요일, 그들은 휴식을 취합니다. 맥주를 사 마시는 멤버도 있고 호두를 까먹는 멤버도 있습니다. 예전보다 형편이 나아졌다는 소리죠. 하지만 고향이 그립고 사랑이 그립고 어머니가 그립습니다. 그들은 애인 사진, 어머니 사진, 고향집의 트랙터 사진을 꺼내보며 허전한 마음을 달랩니다. 멕시칸들이 많이 사는 국경 근처의 델리우 시티에서 또 한 번 연주를 하고는 그들은 마침내 국경을 넘습니다. 멕시코의 어느 결혼식 피로연. 레닌그라드 카우보이들은 열심히 반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보 이고르가 헤어드라이어로 관 속에 페카를 녹입니다. 그리고 데킬라 한 모금을 먹이지요. 그러자 페카가 살아나서 베이스 기타 줄을 튕기기 시작합니다. 매니저는 이들의 연주 모습을 지켜보더니 조용히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이어서 자막이 흐릅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를 다시 보지 못했다. 한편 레닌그라드 카우보이들은 엉망이긴 했지만 멕시코에서 탑10 히트를 기록하게 되었다. 그리고 엔드 타이틀이 올라오면서 영화는 끝납니다. 영화 레닌그라드 카우보이들 미국에 가다 아키 카우레스마키 감독의 영화 오늘 시네마 천국 시간에 보내드렸습니다. 음악이 많으니까 일단 푸짐하죠. 그런데 화면까지 같이 보여드렸으면 더 푸짐할 걸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영화가 곳곳에 상징적인 장치를 많이 해놨어요. 그러니까 아주 섬세하고 작은 것에도 신경을 쓴 연출을 볼 수 있었는데 핀란드 영화인데 핀란드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 왜 레닌그라드 카우보이라고 했을까요? 이 영화를 보면요. 이 미국의 정말 추하고 더럽고 그런 모습들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순에 가득 찬. 하지만 순박하고 착하고 때묻지 않는 이 레닌그라드 카우보이들은 글쎄요. 러시아를 상징하는 것이 아닐까요? 매니저는 자본주의에 물을 먹어가지고 정말 뭐라 그럴까요? 인간성이 아주 더러운 그런 사람으로 나오지만 레닌그라드 카우보이들은 그 순수한 마음을 끝까지 잃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미국에서 환영받는 것도 결국은 흑인들, 멕시칸들, 그리고 리듬앤 블루스의 본고장인 뉴올리안즈 그런 계통이죠. 리듬앤 락노래라든지 컨트리 뮤직이라든지 미국 그 와스프들, 주류에게는 환영을 못 받습니다. 참 이런 것들을 보면 상징적인 장면들이 많았는데 다 살려드리지 못해가지고 좀 죄송스럽네요. 레닌그라드 카우보이스 고 아메리카 마치면서요. 자, 오늘 중국 영화음악 CD는 경기도 성남 분당구에서 FM영화음악 PD가 되고 싶은 이용호 씨께 띄워드립니다. 여러분 전부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홍동식 프로듀서와 저 정은임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